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말 첫걸음의 이재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일본어 공부를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은 제37과입니다. 오늘의 중요 표현은 富士山を見たり、お寿司を食べたりしました。 후지산을 보거나 초밥을 먹거나 했습니다. 입니다. 대화의 주인공은 태국인 유학생 안나입니다. 시즈오카에서 도쿄로 돌아와서 사감에게 여행 갔다 온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37과 대화 들어보시죠. 중요 표현은 富士山を見たり、お寿司を食べたりしました。 후지산을 보거나 초밥을 먹거나 했습니다. 旅行はどうだった? 富士山を見たり、お寿司を食べたりしました。 楽しかったです。 それは良かったわね。 대화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旅行はどうだった? 富士山を見たり、お寿司を食べたりしました。 楽しかったです。 それは良かったわね。 그럼 대화 내용을 설명해 드리죠. 먼저 사감이 안나에게 물었습니다. 旅行はどうだった? 여행은 어땠어? 라는 뜻인데요. 旅行은 여행 이런 뜻이고요. 와는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도는 어때? 라는 뜻인데요. 듣는 사람의 모습이나 의향을 물을 때 사용하는 의문사입니다. だった는 과거형 어미 표현인데요. でした. 를 친한 사이에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의문문이니까 문장 끝을 올려서 발음합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旅行はどうだった? 그러자 안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富士山を見たり、お寿司を食べたりしました。 후지산을 보거나 초밥을 먹거나 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오늘의 중요 표현입니다. 한 문장에 타리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왔네요. 네, 잘하셨네요. 타리는 몇 가지 동작 가운데 예를 들 때 사용을 하는데요. 안나는 후지산을 본 것과 초밥을 먹은 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후지산은 후지산이고요. 오는 동작의 대상을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동사 미마스 봅니다의 타형인 미타 봤다의 리를 붙여서 미다리가 됩니다. 미다, 봤다에 리가 붙어서 미다리, 보거나란 뜻이 되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스시오 타베다리 또 마찬가지입니다. 오스시는 초밥인데요. 스시에 오가 붙어서 정중한 표현이 됐죠. 그리고 조사 오는 동작의 대상을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타베다리는 타베마스 먹습니다의 타형인 타베타 먹었다에 리를 붙인 거죠. 시마시다는 시마스 합니다의 과거형입니다. 그럼 오늘의 중요 표현인 후지산을 보거나 초밥을 먹거나 했습니다를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富士山を見たり、お寿司を食べたりしました。 이어서 안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楽しかったです。 즐거웠습니다라고 말했는데요. 楽しかった。 는 즐거웠다 라는 뜻이고 형용사인 楽しい 즐겁다의 과거형입니다. です 는 문장 끝에 정중한 표현이죠. 그러자 사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それは良かったわね 그거 좋았겠네 라고 말했는데요. それ 는 그것이란 뜻인데요. 여기서는 직전에 들은 내용을 가리키는 거고요. わ 는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良かった 는 좋았다, 잘됐다 라는 뜻인데요. 형용사 이 좋다의 과거형입니다. 와네 예, 와는 여성이 자신의 의견을 부드럽게 전할 때 사용을 하는데요.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주로 사용합니다. 마지막에 네는 문장 끝에 붙이는 조사인데요. 듣는 사람의 체험에 대해서 공감을 나타내죠. 남성이 같은 말을 할 때는 와를 붙이지 않고 それは良かったね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레와 요깟다네 라고 하는 말은 남자나 여자나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제37과 대화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중요 표현은 후지산을 見たり, お寿司を 食べたり しました. 후지산을 보거나 초밥을 먹거나 했습니다. 입니다. 여행은 どうだった? 후지산을 見たり, お寿司を 食べたり しました. 楽しかったです. それは良かったわね.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여행은 どうだった? 후지산을 見たり, お寿司を 食べたり しました. 楽しかったです. それは良かったわね. 이어서 선생님 가르쳐주세요 코너입니다. 이 강좌의 감수자인 도쿠나가 아카네 선생님이 학습 포인트를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은 타리를 배웠는데요. 이 타리를 사용해서 예를 드는 표현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私が教えましょう.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네요. 몇 가지 행동 가운데 두 가지나 세 가지를 예로 들 때는 동사의 타형에 리를 붙여서 나열한 뒤에 마지막으로 します 합니다나 しました 했습니다 또는 したいです 하고 싶습니다 등을 붙입니다. 예를 들면 대화에서 안나는 시즈오카에서 여러 가지 체험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후지산을 본 것과 초밥을 먹은 것을 예로 들어 사감에게 말한 것이죠. 미마스 봅니다의 타형인 미타에 리를 붙이면 미타이가 되고요. 食べます 먹습니다의 타형인 食べた에 리를 붙이면 食べたり가 됩니다. 그러니까 후지산을 보거나 초밥을 먹거나 했습니다는 후지산을 見たり, お寿司を 食べたり しました. 가 되는 겁니다. 두 가지 모두가 안나가 여행 중에 한 일인데요. 이처럼 타리를 사용해서 동작을 나열하면 그 외에도 동작이 있다는 의미가 전달이 됩니다. 한편 반대 동작을 나열하면 몇 번이나 되풀이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왔다 갔다 합니다는 있다리 기다리 します 라고 하고요. 켰다 껐다 합니다는 つけたり 消したり します 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선생님 가르쳐주세요 코너였습니다. 이어서 의성어 의태어 코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피곤입니다. 헤토헤토 헤토헤토 피곤한 느낌이 전해지는데요. 헤토헤토는 몸에 힘이 빠져버릴 정도로 아주 피곤한 모습입니다. 오랜 여행으로 피곤해졌을 때도 사용을 합니다. 크타크타 크타크타도 피곤하거나 약해져서 몸이 축 처져 있는 모습인데요. 요리를 형태가 흐물흐물해질 정도로 삶았을 때도 사용을 합니다. 듣기만 해도 피로가 몰려오는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그 밖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긋다리 긋다리는 피로나 병으로 힘이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고열이 나서 긋다리, 축 처져 있다고 말합니다. 의성어, 의태어, 오늘은 헤토헤토, 크타크타, 긋다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나가 오늘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안나의 한마디 코너입니다. 요와 어머니께 드릴 선물은 시즈오카 특산품인 차로 만든 쿠키였어. 녹차 사탕이나 초콜릿 등 종류가 많아서 고민했지. 일본인의 특산품 개발에 거는 마음은 대단해. 네, 제37과 공부 어떠셨는지요? 오늘의 중요 표현은 후지산을 見たり, お寿司を 食べたり しました. 후지산을 보거나 초밥을 먹거나 했습니다. 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항상 건강했던 안나에게 이변이 일어납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